난 알고 있어 아주 먼 곳에니까 이딴 걸 바람별이 밤 안에 날 비추는 밤 작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짙은 구름이 바람결에 흔들릴 때 그때만을 기다려요 물에 잠긴 내 통공에 보름달이 일식할 때 Talking to the moon 두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워 Talking to the moon 혹시 그대도 저 달을 보며 내게 말할까봐 바보같이 난 기대해 닿을 수 없는 그대에게 나의 부름이 전해지게 부디 부디 제발 제발 My baby, my baby 언젠가 네가 꿈속에서 내 음성을 듣는 날이 오게 되면 입술을 열어 망설이지 말고 대답해줘 너도 날 그린다고 짙은 구름이 바람결에 흔들릴 때 그때만을 기다려요 차오르는 그리움에 물에 잠긴 내 통공에 보름달이 Talking to the moon 두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워 Talking to the moon 혹시 그대도 저 달을 보며 내게 말할까봐 바보같이 난 기대해 닿을 수 없는 그대에게 나의 부름이 전해지게 제발 My baby My baby Talking to the moon 두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워 Talking to the moon 혹시 그대도 저 달을 보며 내게 말할까봐 바보같이 난 기대해 닿을 수 없는 그대에게 나의 부름이 전해지게 부디 제발 My baby My baby